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을 맞으며 제5차 사월의봄 인민예술축전 첫 공연이 11일 평양의 극장 회관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각 도의 예술단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예술서적원들은 이날의 공연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그리움과 열화 같은 경모의 정을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 평양시내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들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계속됩니다.